오리 모양 토기. 울산 중산동, 경산 조영동 출토. 원 삼국시대 3세기. 새는 예로부터 곡식을 물어다 주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. 또한 하늘의 신과 땅의 주술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로 인식됐다. 이를 조령신앙이라 한다. 한반도에서도 선사시대 이래 새를 모티브로 한 유물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. 새 중에서도 특히 오리를 표현한 유물이 많다. 대표적인 것이 원삼국시대의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오리 모양 토기다. 오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이자 물새다. 하늘과 땅, 물속에서 살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많은 알을 낳는다. 이러한 특징들은 만물을 이어주는 매개자,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농경의 주기성, 다산의 이미지와 맞물린다. 이 토기들은 무덤에서 출토됐다. 고운 점토를 사용해 만들었으며 밀폐된 가마에서 구워 회색빛을 띠고 있다. 먼저 기본 형태를 잡은 뒤 벼슬 붙이고 세부적인 표현을 통해 오리의 특징을 잘 살려냈다. 특히 오리의 목과 꼬리 끝부분은 보드라운 깃털처럼 보일 수 있도록 꼼꼼히 갈았다. 토기의 몸통 속은 비어있고 등과 꼬리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어 액체를 담거나 따를 수 있도록 돼 있다. 따라서 장례와 관련된 의식에 사용된 후 무덤에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. 중국 서진의 진수가 쓴 삼국지 위서동의전 변진조를 보면 장례에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는데 이는 죽은 자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글귀가 있다. 오리 모양을 본뜬 토기를 무덤에 넣은 건 역시 천상의 세계로 자유로이 날아가고픈 인간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